때문에 누구 때문에 허름분 누구 때문에 총재해줘서 감사해줘 나좀 해줘 내가 밥살게 아 요즘 미친 미친 거 같아 기침 기침하게 만드는 여자들 옷차림다 미친 미친 너를 맞추 땡큐 내 시력을 올려줘 작전다 돈들은 필요 없어 I'll be your penny I'll be your fan and I'll be your man of you you you 자꾸만 눈이 돌아가는 여자들은 배 여자들은 방정식 우리 남자들은 해 너무 심하게 아름다워 여자는 최고야 건물이야 건물이야 진짜 내 덕분은 너뿐이야 너뿐이야 난 너라면 안 먹게 어우자제가 안 됨에 앞에도 최고 번씩 놀다 헤어질 여자들에게 관심 없지 근데 널 보면 배워봐 네 건축학처럼 묵직하게 증가하는 나의 태도대로 너를 뭔가 예상 이겨낸다 연구해 너란 존재 반칙이야 미적 기준이 바다면 넌 좀 심해 그 자체 국가 차원에서 가능해야 될 미용은 나 그냥 머리 파니 허리 다 나보다는 범위가 관심 없단 말이 남자로서 많이 허위한 상대수 하나에도 버주간 걸 네 욕에 범한 지켜내 컴퓨터 Ready first 여자 차가운 빙탕 Let it go 나 미치게 하는 female 나 자극하는 male 오늘도 호르몬 발사 부디 여드름을 띠 Hello hello hello hello Tell me what you want right now Hello hello hello hello I'ma give it to you girl right now 내 건 아니라지만 넌 최고 네 옆에서 baby go in and in my 네게 다가서고 싶지만 너무 심하게 아름다워 여자는 최고 건물이야 건물이야 진짜 내 덕분은 너뿐이야 너뿐이야 Everybody 난 너라면 안 먹게 어우 자제가 안 됨에 앞에도 최고 뒤에도 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 최고 누구 때문에 여자 때문에 누구 때문에 호르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남자기 때문에 남자기 때문에 여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자 때문에